남조선 인터넷 신문 동일뉴스에 의하면 남조선 기독교 교회협의회가 7월 27일 서울에서 기독교 교회협의회 비상시국 대책회의를 결성하고 기독교뿐 아니라 가톨릭교, 불교 등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하여 4대 매국적이고 반이민족 악정을 일삼는 박근혜 정권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남조선 기독교 교회협의회 성원들은 시카고를 비롯한 미국 각지에서 미국 당국의 조미 평화협정 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